Dem joints. Girl, you got me flying up. No be, no be flying up. Girl, you got me flying, flying up. No be, no, no be flying up. 이곳은 어딘지 꿈꾸던 곳. 내가 내뱉는 숨이 흰 구름이 되고 너의 해맑은 눈빛이 하늘이 되고 끝없이 펼쳐진 파란 꿈결을 fly. 푸른 그림 꿈에도 그린 행복을 내게서는 찾았어. 서로를 모른 서러운 모든 지나간 시간들은 잊고서 너목한 heaven, 너라는 heaven 영원토록 머물러 있고 싶어. 사라져버린 스쳐갈 뿐인 꿈이 아니라고 말해줘. 걸려가 me, got me flying up. 높이 높이 flying up. Girl, you got me flying, flying up, up. 높이, 높, 높이 flying, flying up, up. Girl, you got me flying up. 어떻게 넌 나를 여기 데려왔니? Girl, you got me flying up. 하늘 가장 높은 구름이 아직 몽롱한 현실 모두 꿈인 걸까? 이 떨떠한 느낌 넌 알고 있을까? 내일 아침에 꿈에서 깨어나고 높이 높이 flying up. 가유 got me flying up. 높이 높 높이 flying up. 널 품에 안으면 천국이 녹아들어 끝없이 높은 곳 그곳에 데려가줘. 높이 높 높이 flying up. Girl, you got me flying up. 어떻게 난 나를 여기 데려왔니? Girl, you got me flying up. 하늘 가장 높은 걸음 위에